시편 35편의 저작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이언덕 저골짜기로 추격을 당하던 시련의 때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추측인데, 아마 그 잔인한 사울에게 아첨을 떨던 자들이 사울이 진노하고 있던 대상인 다윗을 향해서 무고한 그 다윗을 향해서 비방하고 중상모략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윗이 잦은 반역들로 인해서 참 소란스럽고 복잡했던 그의 노년의 시기에 이 시편을 지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시편은 억압과 적대감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담대한 마음과 분명한 확신 가운데 하늘에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는 아주 법정적인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인 다윗은 지금 수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고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의 변호인은 단한 분, 하나님 자신입니다. 첫 부분은 1절에서 10절까지고, 둘째 부분은 11절에서 18절까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19절에서 28절이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 이각 부분들이 각각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가 주목하면 전부 다 감사의 노래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마치 재판정에 선 것처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 편이라고 하는 음성에 간절히 목말라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3절에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성도에게 큰 힘이 되고 필요한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말할 것도 없죠. 성도가 아무리 곤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구원의 확신만 주어지면 어떤 고난, 어떤 환난도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저들은 무고하게 다윗을 잡으려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에 나오죠.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결국 저들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졸지에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악인에게 임하는 심판은 실로 졸지에 임하게 된다고 8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도 떠오르게 하는 부분이죠. 다윗은 장래에 임하게 될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9절 10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다윗의 찬송은 뼛속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10절에서 그것을 보게 되죠.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뼈가 말한다고 그런 고백하죠.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성도의 찬송은 결코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입에 발린 고백일 수 없다는 거죠. 성도는 현재의 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한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베푸실 은혜, 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보면 악인들은 다윗을 모함하여 그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하고 또 외롭게 합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로,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다 오해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외롭죠. 마치 그들의 모습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과 같이 다윗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행한 것에 비교하며 다윗의 태도는 너무나 다르죠. 그는 저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13절에 말합니다. 친구와 형제에게 행하는 것처럼 다윗은 그들을 그렇게 대하였다고 14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다윗이 환난을 당하면 기뻐했고, 다윗이 약할 때 그를 찢으려고 했다고 15절, 16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다윗이 안 되는 것만 보면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다윗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배웠습니다. 그것이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하는 말이죠. 이게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나를 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거 왜 이런 말씀들을 성경이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응답되지 않으면 내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라는 말씀도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도 같은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 몫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을 보호하세요. 성도의 마음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하세요. 우리 자신이 원수 갚고 복수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이걸 아시는 거죠. 완전한 공의로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관망하시지만 말고 개입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오죠.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만 하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걸 알아요.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게 17절과 18절에 고백이에요. 18절에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이죠.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윗의 약함과 잘못됨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몇 구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19절에도 24절에도 26절에도 나오죠. 26절만 보면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그저 내가 안 되기를 원하고 내가 안 되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참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로 인해서 그렇게 웃고 즐거워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은 다윗이 잘못되면 소원성취했다고 말할 사람들이에요. 25절에 그 말을 쓰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소원성취가 뭔가 하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들은 또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21절에 그들이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우리가 봤다. 저놈 저렇게 하는 거 우리가 봤다. 거짓 증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이 송사의 건을, 이 소송의 건을 바르게 판결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23절과 24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려 주옵소서. 깊은 외로움 속에서 다윗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의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형제들과 함께 노래하며 자기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27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셔서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나의 하나님 안에서 나의 형제와 자매들, 그들은 무엇을 기뻐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기뻐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 기뻐한다는 거죠. 내가 넘어지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에게 형제 자매들을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너무 외로우니까. 그리고 자기도 끊임없이 그리고 하루 종일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노라 28절에 말하죠.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다윗의 외로움, 다윗이 받는 적대감, 이 근거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윗 성격이 못돼서요? 다윗이 교만했기 때문에요?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요? 비록 다윗이 완전한 사람 아니었죠. 실수, 범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당한 이런 모든 외로움과 환란의 영적인 본질을 이런 일들 때문에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가인과 세세 계열 사이에 끊임없는 적대감,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는 적대감이 전쟁의 연속 선상에서 이해해야 하는 문제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적대할 것이라고 미워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자기의 변호사요 재판관이심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는 결국에 이길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똑같은 적대감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떤 거예요? 승리자의 너그러움이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살죠. 나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나 적대하는 사람 적대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사람들을 대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믿음과 불신의 무서운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억울함, 답답함, 참 이런 외로움 그 속에서 나의 변호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변호자요,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 승리를 아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재판관이 되시고 하나님이 저희의 변호자가 되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어떤 오해를 받아도 주님,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장래에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 주시고 특별히 주여 주를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저희의 주변에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